싱크레 포커스 닥터 스테판 9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유출 문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비선 라인으로 지목이 된 정윤회 씨가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에 가겠다라고 중앙일보에 밝혔습니다. 정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유출 문건은 증권과 찌라시 수준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 결과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감방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을 그만두며 야인으로 살고 있으며 지난 대선 승리 직후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번 한 것 이외엔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최근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보도 이후에 이재만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과 연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회 씨는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고 있는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보도 이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만나기 위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재만 비서관한테 조응천 비서관을 제가 법적으로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응천 비서관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전화통화한 게 그겁니다. 지난 4월에도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 비서관은 물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핵심 비서관들과 2007년 이후 전혀 접촉이 없었다던 모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정 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말바꾸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 특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28일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자면요. 세계일보는 27일 단독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올해 1월 6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즉 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정치권에 떠돌던 김기춘 비서실장 중병설, 교체설에 관련한 감찰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정윤회는 비선 실세로 불리는 총무비서관 이재만,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 제2부속비서관 안봉근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인사 6명과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인사 4명을 매달 두 차례 정도 만나서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두고 십상시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그리고 실명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윤회 씨가 지난해 이들과 송년 모임에서 김 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보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언론 차원에서 사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중앙일보에서 정윤회 인터뷰 내용을 보면 7년간 야인으로 살며 3명의 비서관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섭섭했지만 이해한다고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연락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으니 당연히 김 비서실장 경질서를 퍼뜨린 일도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라도 틀리면 뭐 감옥에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2월 2일자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기사 제목은 정윤회 지난 4월 이재만과 연락했다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조응천은 첩보가 맞을 가능성은 6할 이상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난 2월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랫사람들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비서실장을 음해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그 표현대로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묵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한 두 달 뒤인 지난 4월 12일 정도에 정윤회가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조응천이 이거를 무시하자 이재만 비서관이 조응천에게 전화를 해서 정윤회의 전화를 좀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정윤회도 나중에 인정했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감옥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네. 아, 물론 이 얘기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해서 지난 1일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런 공직기관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 방향이 문서 유출에 맞춰지도록 사실상 지시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또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쓰는 용어가 통일대박, 찌라시. 그렇죠? 굉장히 소박하죠? 네,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하는 어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소박해서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쓴 저녁이 박근혜 집을 찾아갔는데 책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박근혜 집에는 책은 없다. 일본만 없는 게 아니라 책도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하죠. 우선 그 이런 사건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고 복잡하고 설이 난무하니까 사람들은 잘 읽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만 남습니다. 뭐 신문의 헤드라인이라든지 텔레비전에 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만 그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는데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일단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있고 역시 이제 정윤회가 있죠. 박근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꽤 오래 했어요. 6년이죠? 예. 그리고 박근혜와 민감한 관계인 최태민의 드라마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정윤회가. 왜냐하면 그 최태민의 이제 딸인 최순실의 남편이거든요. 최근년에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전 남편이죠. 네. 그런데 언론이나 팟캐스트에도 나옵니다만은 최순실은 박근혜 취임식 때 한복과 관련돼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천문학적이에요. 천억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떤 팟캐스트에서는 최순실이 몸통이고 정윤회는 사이드다. 이런 표현도 써요. 뭐 쉽게 말하면 뭐 깃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사건, 이 드라마를 보면 정윤의 힘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한 깃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이 사건 직후 정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나오냐면 이제 과거 박지원 의원이 만만해라고 언론에 폭로했는데 이게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이렇게 됩니다. 이재만은 이번에 등장하는 문고리 3인방의 첫 번째 총무비서관이죠. 다른 두 사람은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 제2부속비서관 안봉근입니다. 사실 이재만까지는 이제 기억하기 쉬워도 정호성이나 안봉근 이런 사람까지 기억하기 쉽진 않아요. 이름도 이렇게 쉽게 기억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고 이외에 3명을 더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6명이죠. 외부에 4명을 더해서 십상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인회가 나와요. 이제 박근혜 자문 원로 그룹인데 이제 그 대표격 되는 사람이 이제 김용환이죠. 그래서 이 김용환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젠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정윤회가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그 문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한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이 있습니다. 전 비서관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홍경식 민정수석이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속실과 비서실, 이 체계를 좀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속실에 문고리 3인방이 있는 거고 비서실에 김기춘을 비롯해서 홍경식이라든지 조홍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청와대 안보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관진 뭐 이렇게 갑니다만 이번 사건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박지만이 있습니다. 아까 만만해에 이제 첫 번째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 유명한 박근혜의 남동생이죠. 과거 이제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간에 화제가 된 그 히로뽕은 아버지인 박정희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정치수 양심수로 수감 중일 때 재소자들 처우개선투쟁을 많이도 하고 좀 잘했는데 그것을 보고 좋게 본 한 재소자가 자기가 사실은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히로뽕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박지만이 박정희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히로뽕은 사실은 일제시대 천황이 가미가제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함선을 이제 비행기가 가서 이제 들이받으면서 자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히로뽕이었다. 그리고 이제 맥아더 정권 들어서서 일본에서 히로뽕 제조하면 무조건 사용시키니까 사실 그 제조자들이 손재주가 좋은 조선인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마련됐고 중앙정보부는 외교 행랑에 실어서 이 히로뽕을 일본에 수출하며 비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감옥에서 제가 재소자 처우개선투쟁을 잘해가지고 그 모습을 좋게 본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계기별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화에 가끔 나오죠. 어쨌든 그 박지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박지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의 이제 줄거리를 보면 정윤회가 3인방 십상시를 만나서 김기춘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래서 증권과 찌라시를 통해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고 이런 내용들을 종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김기춘이 묵살했고 박지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종천이라든지 홍경식이라든지 또 기무사령관이나 국정원의 요직에 있는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윤회가 이제 속관했다. 그래서 정윤회의 반감을 가진 박지만이 이 문서를 유출하면서 정윤회를 친 거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청와대에 자기 세력을 심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암투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게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문서에 나온 대상은 김기춘이잖아요. 2014년 초중순에는 제거될 거다. 7인 회의 수장격인 김용환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된 바로 그 김기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기춘이 2014년 지금 12월 현재까지도 잘리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박근혜 신임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와서 비로소 부속실과 비서실의 균형이 잡혔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 비서실의 힘이 강해지긴 했죠. 김기춘 덕분에. 물론 부속실이 막강합니다만은. 그러니까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3인방 십상시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윤회가 실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정윤회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고 만나려면 일단 7억 원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정윤회가 힘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죠. 정윤회가 전화를 건 건 스스로도 인정했고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정윤회 전화 좀 받으시죠 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정윤회는 실제로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심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론이죠.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네.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진. 그래서 정윤회가 강하게 부정해도 심지어 박근혜가 김무성 이완구를 만나서 정윤회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지요. 더구나 정윤회의 전처가 최순실이고 그 최순실이 박근혜 한복까지 챙겨줄 정도라면 재산이 1000억대가 넘는다면 바로 그 문재인 최태민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 그렇게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했다면 박근혜의 신임은 대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근혜 스타일이 한번 그렇게 신임을 주면 여간에서는 자르지 않아요. 그렇죠? 더구나 지난 7월 8월 조선일보 상케이신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이나 상케이신문이 그 조선일보를 인용해서 한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그 당일 사라졌는데 그 7시간 동안 정윤회와 같이 있었다라는 요지거든요. 네. 사실상 그 내용이에요. 아, 이것을 선정적으로 이른바 막장 드라마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비선그룹을 총괄하는 사람을 정윤회가 직접 만난 거다라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죠.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와 최태민이 미 대사관의 백악관에 보낸 정보보고 위킬리스크를 통해서 공개됐죠. 최태민은 박근혜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남코리아의 라스푸틴과 같은 사람이다. 라스푸틴은 러시아에서 황후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육체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9금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9세 이하도 닥터 스테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 대사관에서 보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은 박근혜와 최태민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김종필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최태민의 애까지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김종필이야 박근혜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정부 핵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뭐 많지요.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도 박근혜의 아들이 일본에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명박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원이 이러저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민들이 밥맛을 잃을 거다. 뭐 이재호도 정보부 쪽 그 보고서를 봤는데 하면서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 박근혜가 최태민의 딸의 남편과 조선일보 상케이신문이 묘한 뉘앙스로 깔아놓은 선정적인 그런 막장 드라마식의 어떤 관계를 맺었다면 이거야말로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21세기의 최고의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최대 약점인 것이죠. 네. 만약에 박근혜가 뭔가 상전 미국의 말을 안 들어서 조선일보와 상케이신문을 청와대가 통제할 수 없죠. 과연 이 두 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이겠는가? 미국 말고 또 누구겠는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전 미국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령 작년 말에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박근혜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실제로 방일보다 방중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방일을 하고 있지 않죠.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을 다그치려면 반드시 방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8.15에 내년 남일 수교 50도를 언급하면서 내년에 할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상전 미국이 박근혜를 길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 최대 약점을 쥐고 위협한 것이 아닌가라는 역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막장 드라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정윤회라고 하는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추리해서 비선실세 총책이라고 하는 이 정윤회를 직접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상의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상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전화로만 보고받고 지시하지 직접 회의를 주관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합리적으로 추리하는 거죠. 실제로 이번 사건 났을 때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입을 열고 또 오늘 7일까지 해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정윤회를 두둔하고 나섰어요. 뭐 정윤회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윤회를 두둔하는 거죠. 정윤회가 비선총책이 아니라면 그러면 정윤회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실제로 사건이 난 후에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수습책은 정윤회는 비선총책이 아니다라는 기조로 만난 적도 없고 뭐 등등 이런 방향과 이 사건의 초점은 문서 유출이다. 국기문란 행위다. 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방향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이 문서 유출과 관련돼서 박관천 경장 문서를 작성한 그 박 경장을 수사하고 나아가 재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강남의 모 식당에서 과연 만났는지 뭐 CCTV라든지 전화 송수신 정보를 통해서 빠르면 4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BBK 검찰 수사 발표가 대잡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관에서는 물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놓고 방치했으니 검찰을 보통 비유로 칼이라고 하는데 그 칼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검찰이 이명박과 김경준의 그 BBK 사건을 수사 발표하는 데서 기대를 걸었던 정동영 후보도 매우 어리석은 거죠. 당시 검찰이라고 하는 칼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세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수구 세력이고 그 배후의 미국인데 그 검찰 결과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정동영의 아마추어인 거죠. 아, 그런 것처럼 이 검찰 수사도 이미 정해진 대로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적당한 희생양을 찾을 거고 정윤회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살사 CCTV가 있고 송수신이 나와도 그런 증거는 검찰이 골라서 선택해서 심지어 때로는 조작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BBK 사건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최동욱 검찰총장이라면 모르는데 최동욱 같은 사람을 밀어내고 등장한 권력의 시녀 중의 시녀 중의 시녀인 시녀인데 칼을 찬 시녀죠. 아, 뭐 호위무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미지가 좋고 그냥 시녀인데 칼 찬 시녀야. 그 검찰 수사 발표는 보나마나다. 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든 정윤회든 자신 있게 이런 말들 할 수 있는 거죠. 정윤회도 뭐 하나로 틀리면 감옥에 가겠다. 실제로 하나가 틀렸으니까 감옥에 가야 하는데 감옥에 안 가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 틀렸다고. 그런 게 이제 다 수사인데 이런 그 정윤회의 발언을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받쳐주고 검찰이 적절하게 마치 객관적인 듯 입증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하면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충 믿어요. 그래도 검찰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습에 가닥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제주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왜 제주도까지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남북, 북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5.24 조치 해제와 이상가족 문제 해결을 빅딜할 용의가 있다. 무슨 이런 게 큰 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난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책임적인 어떤 조치라고 하는 북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북이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최근에 경상대 교수와 영국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잠수함과 충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른바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죠. 그런 조건 하에서 북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 조건인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그것은 12월 5일이라는 날짜가 말해주듯이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최대 위기라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계에서 부르고 있는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가 도대체 어디까지 박근혜의 치부를 파헤치면서 정권의 치명타를 날릴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사장을 바꿨어요. 네, 문선명의 아들에서 전 UPI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전투태세로 들어갔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10탄까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 압수수색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고요.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특징은 1년마다 한 번씩 언론사를 터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작년에는 이제 경향신문, 올해는 이제 세계일보. 아직 세계일보는 털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보통 터는 게 12월 달에 터네요. 그런 공통점도 있어요. 추운 겨울, 연말 연시를 따뜻하게 보내는데 뭐 이렇게 선물을 주려면 좀 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좀 오버인가? 어쨌든 한 해에 한 번씩 언론사를 터는 게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다. 아, 역시 이것도 데자뷰를 느끼게 하는데 작년에 그 경향신문 털어서 근데 별로 예, 성과가 없어서 오히려 후폭풍이 컸죠. 네. 세계일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든지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기자가 정윤의 전 아내인 최순실 쪽을 집중적으로 또 파는 그런 팟캐스트를 했는데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최순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지만 얘기도 나오죠. 김기춘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하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김기춘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삼국지다. 정윤의 박지만만의 양자대결 구도가 아니라 김기춘까지 들어간 삼자대결 구도에서 나온 사건이다. 라고 이제 교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김기춘을 이 사건, 이 드라마에서 빼는 것은 그것은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정윤의 박지만 권력 암투설에 말려드는 것이다. 매우 협소하게 이 사건을 보는 것이다. 이런 암투설은 노회환 김기춘이 짠 각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윤회가 박지만의 사람들을 속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건 김기춘의 휘하 사람이기도 해요. 비서실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보고서에 정윤회의 발언 내용이 정확하게 김기춘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자구책으로서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암투의 프레임을 짜고 이 문서 유출을 직접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하도록 만들거나 그렇게 문서 유출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것도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근거와 논리가 충분하죠. 네. 왜냐하면 그 문서에 나온 사람이 김기춘이고 실제로 박지만의 사람들은 다 속아졌기 때문에 정윤회와 박지만의 대결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고 박지만이 정윤회를 제거하고 나면 다시 복귀할 것이다 라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박지만은 정윤회를 터뜨리게 되면 정윤회이자 곧 박근혜인데 박근혜의 최대 약점인데 최순실 나오고 최태민 나오고 그걸 남동생이 하겠는가 자기가 감정이 상해서 보복으로 또는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결국 누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저지르겠는가. 근데 김기춘은 다르죠. 왜냐하면 정윤의 박지만의 프레임으로 이 사건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정윤회와 박지만은 목을 치지만 김기춘은 그 여파로 다쳐도 팔 하나 정도 날아가는. 과연 박근혜가 정윤회 박지만도 없는데 김기춘마저 제거하겠는가.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일반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해체하고 다른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기춘을 강조해 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이 전략 또는 정략적이거나 무근관 낭설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러한 사건의 배후가 누구겠는가. 단순히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암투에서 삐져나온 사건인가. 김기춘이 자기 살려고 이렇게 했을 것인가. 저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 더 큰 프레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상전 미국은 7, 8월에 이미 박근혜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을 가했어요. 조선일보 상계라고 하는 직접 통과라는 언론들을 통해서 박근혜의 최대 약점을 건드렸고요. 그리고 집권 세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이 상해에서 발표한 이른바 개헌보물론. 이거 역시 개헌이 되는 순간 박근혜는 레임덕이 아니라 완전히 이른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죠. 역시 그 배후엔 미국이 있다. 이 또한 박근혜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번에 정윤회 게이트. 역시 박근혜에겐 그 자체로 최대 위협입니다. 7, 8월과 12월에 터진 사건은 전부 정윤회를 겨냥하고 그 정윤회 뒤에 있는 박근혜를 겨냥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상계에 이어고 세계일보라고 하는 언론을 통해서 진행시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로 박근혜를 죽이진 않겠지만 박근혜를 거의 죽이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김무성 개헌 복무론도 마찬가지죠. 사실 김무성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임명된 사건이 불거지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김무성의 이른바 개헌 복무론에 맞불러서 박근혜 측이 김무성을 누르는 위협 카드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협박이 먹혔은지 실제로 김무성이 이른바 개헌 복무론에 입을 다물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재호가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와 같은 이런 사건들은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을 지목하면서 저격하고 있어요. 이런 그 이재호의 발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치 드라마와 같은 정치 공작의 전형적인 누군가가 기획해서 적절하게 터뜨린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정윤의 박지만의 권력 암투라고 하는 양자 구도가 아니라 김기춘이 개입된 삼자 구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가 쥐고 있는 칼인 검찰은 박근혜가 가르쳐준 방향대로 문서 유출의 적당한 희생양과 정윤회가 십상시를 만난 적이 없다는 방향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보다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 상전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 말을 듣지 않는 박근혜를 길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지난 7, 8월에 했던 조선일보 상케이 보도, 두 번째 지난 10월에 나왔던 김무성의 이른바 개헌 보물론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12월에 이른바 정윤의 게이트로 터진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검찰 수사 발표로 수습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북 카드를 급하게 꺼내들고 기존의 전제 조건을 없애면서 5.24 주체 해제와 이상가족 상봉을 빅딜하자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최고위급 접촉의 전제입니다. 전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 북남 순회회담의 가능성이 생긴 그런 상황이다. 문제는 북이 박근혜의 진정성을 믿겠는지. 왜냐하면 지난 10월만 해도 파격적인 방남에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고위급 접촉을 합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대북 비라 살포로 또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동이 돼서 물론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합니다만은 대북 인권 결의, 인권 소동을 일으키는데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부안에 동한 측면이 있어요. 남측의 인권사무소를 연다든지 뭐 돌아다니면서 한 소리도 있고요. 북핵이라든지 북인권은 단골 메뉴거든요. 아펙이라든지 뭐 등등 어디서든 박근혜가 자리만 나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박근혜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다만 11월 23일 국방위 성명과 같은 결정적인 문헌에서 박근혜에 대한 실명 비난을 할 때 극한적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 정말 일말의 가능성을 지켜보기는 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사실 그 박성학이 무슨 백이 있어서 집권 세력의 2인자인 김무성을 과거 날치기 통과 때 대북인권 법안 뺐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박성학이 부시 대통령까지 만날 정도로 미국과 결탁한 특별한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집권 세력의 2인자를 비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 남북 북남 고위급 접촉을 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대북비라 살포를 박상하게 기엽고 관찰한 것은 그것은 미국의 뜻이 아니겠는가. 물론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세련된 수단과 방법으로 북남 고위급 접촉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가령 대북비라 살포와 관련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식으로 합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또는 당시 국회에서 초점이 됐던 5.24 주체 해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한다든지 가령 지금 5일날 제주도에서 기자회견했던 것처럼 기존의 전제조건을 풀고 5.24 주체 해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이른바 빅딜을 하는 이런 얘기를 그때 흘렸으면은 달랐죠.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 사면초가 벼랑 끝에 내몰려서야 비로소 북에게 손을 내미니까 과연 지금 북이 그 손을 잡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는 있었어요. 나진 핫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러시아의 석탄이 핫산에서 나진을 거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5.24 조치의 전제 조건을 고집하진 않았어요. 금강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빗장을 풀진 않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살짝 쪽문을 열어놓은 이것은 이제 박근혜가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말까지 거창하게 내면서 실제로 그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도 됩니다만은 선친 박정희가 대북카드를 이용했듯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방북한 경험에서 깨달은 바가 있듯이 이 카드가 마지막 수단이 된다는 거 이른바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꺼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것은 박근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지금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면초가 풍전동화 백척간두의 상황 벼랑 끝에 썩은 동화줄 잡고 매달려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북에 SOS를 치면서 줄을 하나 던져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번 소위 정윤회 게이트 통해서 계속 궁금증이 들었던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정윤회 게이트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단순하게 언론을 봤을 때는 북인권 기사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했던 이명박의 그 자원외교 부분들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을지라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이 사건을 터뜨렸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북인권이라고 하면 일단 북이 이득이 될 테고 이명박 비리라고 한다면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하고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건 이득이죠. 이명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테고 지금 이제 정윤회하고 박지만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정윤회 박지만 김기춘 이 세 명이 박근혜 주변에 있는 이른바 권력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윤회 박지만이 서로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 되면 비록 파라나 일타라도 김기춘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박근혜가 중국과 밀착하고 밀남 삼각군사동맹 일정을 미국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박근혜를 길들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일정한 타격을 입고 길이 드는 효과가 난다면 미국이 이득이겠죠. 그런데 항상 사건이라는 게 꼭 그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 같이 그 밝혀내는 측면도 있거든요. 뭐 가령 봅시다. 중앙일보에서는 정윤회 인터뷰를 하고 조선일보에서는 조홍천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반정윤회의 입장에 선 거죠. 그런데 정윤회는 곧 박근혜입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반박근혜 입장에 쓴 겁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 상케이 신문이 받았던 바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박근혜가 지휘하는 언론이 아니에요. 가장 수구적인 언론인데 그것은 달리 표현해서 가장 친미 친일적이고 반복적인 언론이거든요. 그것은 조선일보가 누구와 결탁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미국이죠. 저는 이미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본질적으로는 유대자본이 네 번의 미 군용기를 통해 방북하면서 클로즈 트랙상의 협상을 전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4월과 8월, 2013년 12월, 그리고 2014년 8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용두 3.1격으로 끝나고 10월 달에도 미 정보 요원이 방북해서 한 명의 인질을 데리고 나오고 11월 달에는 아예 16개 정보부처의 수장인 매일 오바마와 독대하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코리아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의 최측근 실무 핵심인 후커가 같이 방북해서 나머지 이른바 인질들을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클래퍼가 오바마의 친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저는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북이 2015년 내년 광복 당첨권 70돌 이전에 승부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3년, 94년 제1차 북미 대결전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한 제5차 반미 대결전. 그 대결전은 2015년 70돌 이전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방법은 힘으로 하는 전쟁 말고는 말로 하는 협상밖에 없는데 말로 하는 협상은 뭐 이를테면 육자회담의 복귀 이런 거는 어림도 없고 최소 북미 정상회담 그 내용으로 북미 평화협정, 북미 수교 그리고 주남미군 철수 이 정도 내용이 아니면 어림도 없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속되게 표현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뜬금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령 북이 제4차 핵심 정도 하고 은하구호 발사하기 직전에 급하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은하구호 발사를 중단시키고 다시는 핵시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북의 양보에 미국이 평화협정 수교 미군 철수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명하고 화끈하게 속도 있게 해결되지 않으면 북은 오랫동안 갈고 다듬은 통일대전 반미대전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럴 때만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쉼표 천하제일강국이라고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발표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1995년, 2012년에 이어서 북이 명확하게 연도를 표명한 그리고 군대와 인민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인 바로 그 2015년 광복 당첨권 70도를 승리자가 돼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7, 8월과 10월, 12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박근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은 박근혜를 이미 버린 것이다. 다시 말씀해서 북미 관계 개선의 국면에서 북남 남북 관계 개선의 주체로 박근혜는 맞지 않고 개혁 정권의 문재인 정도를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김무성이 총리가 되는 김무성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부제라고 표현한 바로 그러한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원활하게 가려면 박근혜의 날개 축지를 꺾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단계 7, 8월부터 이어지는 박근혜에 대한 타격이 가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이 4월 15일날 경질되었는데요. 경질된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이날 박근혜와 정윤회가 만났다라는 그 보도가 8월 3일날 산케이신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4월 16일날 반드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는 날 만났다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해지는 그런 퍼즐 맞추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좋아요. 예리한 지적이고요. 조홍천 비서관 사임과 세월호 참사는 본질적 연관이 없죠. 그렇게 되면 너무 비약이 되고요. 다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홍천 비서관의 경질 관련해서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과 관련된 그 문서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와 관련해서 박근혜와 정윤회가 만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 지금 저의 견해대로 미국이 박근혜를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타격했다면 그리고 그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의 파장을 볼 때 충분히 박근혜와 정윤회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파장대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운명을 가를 정도의 이 핵폭탄급 게이트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세월호 참사의 수습은 전화로 할 만하죠. 박근혜에게는. 박근혜에게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것보다 바로 이 핵폭탄급 게이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습책을 직접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4월 11일, 12일에서 그 정윤회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얼마 안 지나서 4월 15일 그때 이제 경질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홍경식 민정수석한테 이 보고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보복성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를 만났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박근혜하고 정윤회가 직접 만날 만한 그동안은 이제 뭐 행정관을 통해서 박근혜와 정윤회가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 연락을 했는데 이 경우는 워낙 심각하니까 직접 만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진 합리적 추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비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조직을 공식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도 지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지휘를 한 사람이 할 때는 비공식적 지휘는 공식적인 지휘를 안 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비공식적인 라인, 비선의 실무 책임자는 정말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태민의 딸의 남편으로서 인연을 맺은 그리고 6년간이나 비서실장을 한 정윤회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적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조직이 뒤에서 받쳐지지 않으면 박근혜가 잦은 외유를 하고 또 그 선친이 오른팔에 의해 총을 맞아 죽었는데 과연 박근혜가 두 발 뻗고 청와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박근혜로서는 주변에 있다고 해서 100% 믿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비선 조직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고 그래서 박지만의 사람들조차도 속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윤회를 만나는 데만 7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김기춘도 제거하겠다고 정윤회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박근혜가 선친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그 과정에서 태도가 180도 달라진 수많은 측근들과 정치인들을 봤기 때문에 박근혜의 신복 조직을 따로 꾸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런 조직이라면 당연히 박근혜가 전적으로 밀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는 본질상 박근혜 게이트고 그리고 누가 지금 과연 정윤회를 치면서 박근혜를 칠 수 있겠는가 남코리아에서 일개 언론사이겠는가 아니면은 집권세력의 약점이 많은 2인자겠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비서실장이겠는가 남동생은 더더욱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보수 언론에 나오는 그림보다는 보다 큰 그림이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제가 제기하는 합리적 추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보도를 보면 되게 광범위해서 이해하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정윤회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참 뭐 박근혜는 찌라시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가 흔들린 건 부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박근혜가 레임덕으로 가고 있는데 진보 세력이 여기에 더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결정적인 위기가 지금 조성됐죠. 예. 그런 만큼 그 이후 전국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청와대 안에서의 또 청와대 밖에서의 권력 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진정성 있게 풀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